My horse gives a bit. I'm getting ready to tell you how I feel. 너를 만난 건 행운이야. 이렇게 빠져버릴 줄이야. 솜사탕 같은 널 여길래 짝사랑은 그만둘래. 네 사랑 믿음 정말 아름다운 걸. 이렇게 내 맘이 떨린 적도 없는 걸. 오늘도 내 맘은 midnight fantasy.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. 자꾸 그대 눈앞에 비치면 좋을까. 이렇게 오늘도 midnight fantasy. Yeah. 어쩔 수 없어 자꾸 쳐다 주는 그 말 난 그대를 사랑한다고 널 내 품에 두겠다고 I say 너를 쳐다보는 건 맞아 그래 눈치채고만 것도 알아 네가 인자 있는 여자라 해도 괜찮아 한심하게 여겨도 좋아 내가 상처받을 것도 잘 알아 그래 난 사랑에 빠져버렸네 그대를 처음 봤던 그 순간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매일 밤 내 맘은 midnight fantasy 자꾸 쳐다보는 날 그대가 내 힘이 있어도 그대가 내게 웃어주는 그날 난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내 품에 두겠다고 I say 너를 쳐다보는 건 맞아 그래 눈치채고만 것도 알아 네가 인자 있는 여자라 해도 괜찮아 한심하게 여겨도 좋아 내가 상처받을 것도 잘 알아 그래 난 사랑에 빠져버렸네 내 사랑이 이렇게 자라면서 걸 벗어날 수 없는 걸 이런 내가 나도 처음인 걸 사랑이